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법대로 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쓰는 말입니다. 법대로 해라. 이 말 속에는 원칙대로 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법대로 해봐야 난 손해볼 거 없다. 법이란 게 원래 허점투성이니까. 뭐 이렇게 법을 우습게 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언제부턴지, 아니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우리 법, 좀 느슨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경우에는 벽창호처럼 강경하고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경우에는 또 쓸데없이 느슨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유학생 7,000명 중에 6,000명이 도피성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미국 유학생도 그렇고 호주 유학생도 그렇고 나고생들이 도피성 유학을 엄격히 금지하는 그런 강한 법 만들 수 없을까요? 혹시 법망을 뚫고 용케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아예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한 법이요. 그런 법 만들어서 정말 법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Thief of Hearts 중에서 멜리사 맨체스터의 음성으로 Thief of Hearts 주제가 마음의 도둑 띄워드렸습니다. 대구 서구 내당 4동에서 곽은욱 씨, 한 장의 쓰레기가 되어버릴 엽서를 또 씁니다 하셨는데, 아니 웬 말씀을 이렇게 과격하게 하십니까? 곽은욱 씨의 엽서는 처음 받아보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 프로의 개선점을 적어주셨네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은 글쎄요. 그 영화음악이라는 프로에 맞게 영화음악을 들려주되 세계화에 맞추어갈 겸 영화음악 가사를 가르쳐달라고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화가 곧 영어회화는 아닌데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화라는 말, 아휴,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 시간에는 좀 이 말 좀 덜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100번 양보해서 정말 꼭 그렇게 좋은 의도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구호로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참 염증이 나기 쉽죠. 자, 여하튼 곽은욱 씨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저희 프로에서 많이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조옥주 씨 아주 오랜만에 엽서를 보내주셨네요. 정말 반년 만에 보내셨죠. 장산 곰매라는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셨는데 지금쯤은 돌아오셨겠네요. 아무 사고 없이 정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까? 장산 곰매 회원들 모두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이번 달에 생일을 맞은 창남이 형 원섭이 축하합니다. 그리고 옛 친구 영면이의 생일도 축하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어느 곡을 들려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일동에서 조세일 씨가 신청하신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카드를 보니까 옆에서 친구 배지인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귀찮게 하셨나 봐요. 야 배지인 너 그래봤자 이름 안 나와 막 이렇게 조세일 씨가 적으셨는데 아, 기왕이면 지인 씨와도 함께 들어주세요. 엘비라 마디건의 테마 띄워드리겠습니다. 장피엘의 샘플러드 연주입니다.

J'espère que tu aimes, c'est assez beau, non? C'est le requiem pour un con. Ouais, je l'ai composé spécialement pour toi, à ta mémoire de Célia. C'est un joli thème, tu ne trouves pas, non? Semblable à toi-même. Voici les orgues qui remettent ça. Faut que t'apprennes par cœur cette air-là. Que tu n'aies pas même une hésitation sur le requiem pour un con. Quoi, tu me regardes, tu n'apprécies pas. Mais qu'est-ce qu'il y a là-dedans? Moi c'est idem, que ça te plaise ou non, je te le rejoue quand même, pauvre con. Écoute les orgues, elle joue pour toi, il est terrible, cette air-là. J'espère que tu aimes, c'est assez beau, non? C'est le requiem pour un con. Ouais, je l'ai composé spécialement pour toi, à ta mémoire de scélérat. Sur ta figure blême, au mur des prisons, j'inscrirai moi-même. 에서 받쳐주는 리듬이 근사하죠. 레퀴엠 푸르 링세, 씨를 위한 진혼곡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함장, 르파샤 중에서 세르즈 갱스부르가 들려주었던 음악인데요. 이 르파샤 함장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개봉됐을 때의 제목은 파리 대수사망이었어요. 장가방이 주인공이었고요.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였죠. 자, 몇 해 전에 이 노래를 불렀던 세르즈 갱스부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반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을 만큼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었죠. 세르즈 갱스부르, 그는 살아있을 때는 그 뭐랄까요? 아주 그 매너가 거칠었어요. 태도가.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매스컴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만큼은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우리에게 세르즈 갱스부르는 그 샤를로트 갱스부르, 그 소녀 같은 여배우죠. 그 아버지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존 레논이라고도 불리우던 이 세르즈 갱스부르를 오늘 FM 영화 음악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 정보용 씨 지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신다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한 곡 더 들어보고 얘기 계속할까요? 그가 음악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르 섹샵, 성인용 서점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르 섹샵 들어봅니다. sais rien. Invente-moi encore. C'est moi. Sur ton ventre. Éteins. Si tu m'as dit vrai, je te pardonnerai. Je te jure, jamais. Menteuse. Menteuse. 영화 Le Sex Shop 성인용 서점 중에서 같은 제목의 노래 Le Sex Shop 세르지오 갱스부르의 노래였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Le Sex Shop. 그런데 실제 영화나 노래 가사는 뭐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한 주인공이 서점을 차렸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고민 끝에 서점을 성인용 도서만 취급하는 전문 서점으로 바꾼다.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에셀주 갱스브루는 현대 샹송의 창립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는 1928년생입니다. 그 부모가 모두 러시아계 프랑스인들인데요. 특히 아버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셀주 갱스브루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뭐 음악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다는데요. 정작 본인은 화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교에 진학을 해서 미술과 건축을 전공하기도 했는데 이미 학생 때부터 그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 스페인의 화가 이 달리의 문화생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성격이 워낙 개팍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미술학교에 다니던 그 당시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술집에서 피아노랑 기타를 연주했었는데요. 그 시절에 그 시적인 샹송을 부르는 가수 미셸 아르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가수로 데뷔하게 되죠. 1959년, 이 59년에 첫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앨범이 프랑스 디스크 대상을 수상하면서부터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브리짓 바르도가 주연한 기분을 내어 다시 한번이라는 이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영화 음악을 부탁받아서 영화 음악가로도 명성을 쌓게 되는데요. 그가 맡았던 첫 번째 영화 음악은 입속의 침이라는 영화입니다. 입속의 침, 로 알라부쉬라는 영화인데요. 그 주제가 한번 들어보죠. 세르지 갱스부르가 부르는 로 알라부쉬. toi, écoute ma prière. Écoute mon cœur qui bat, laisse-toi faire. Je t'en prie, ne sois pas farouche quand me vient l'eau à la bouche. Je te veux confiante, je te sens captive. Je te veux docile, je te sens craintive. Je t'en prie, ne sois pas farouche quand me vient l'eau à la bouche. Laisse-toi au gré du courant, porté dans le lit du torrent. Et dans le mien, si tu veux bien, quittons la rive, partons à la dérive. Je te prendrai doucement et sans contrainte. De quoi tu peurs, alors n'aie nulle crainte. Je t'en prie, ne sois pas farouche quand me vient l'eau à la bouche. Cette nuit près de moi, tu viendras t'étendre. Oui, je serai calme, je saurai t'attendre. Et pour que tu ne t'effarouches, vois, je ne prends que ta bouche.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안상근 씨 친구 태종이의 생일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울 관악구 신림사동의 구보능 씨 5월 30일은 기용이 생일이라고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입속의 침이라는 곡 잘 들어보셨습니까? 로 알라부시 세주 갱스브루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 세주 갱스브루는 원래 작곡가로 출발했습니다. 여가수인 미셸 아르노에게 미친 사랑을 위한 처방 이런 노래를 작곡해주면서 연예계에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정작 그가 유명하게 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바로 1969년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그를 스타로 만들었죠. 그해 그러니까 1969년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는 프랑스 기아리라는 가수가 프랑스 대표로 출전해서 우승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그 우승곡이 바로 갱스브루가 작곡한 꿈꾸는 샹송 인형이라는 곡입니다. 자, 그거 들어보죠. 프랑스 기아리 부릅니다. 뽀빼드세, 뽀빼드송. 찾아간 그녀와 je suis partout à la fois les yeux en mille éclats de voix autour de moi j'entends rire les poupées de chiffon celles qui dansent sur mes chansons poupées de cire poupées de son elles se laissent séduire pour un oui pour un non. On n'est pas que dans les chansons, poupées de cire, poupées de son. Chacun peut me voir. Je suis partout à la fois. Brisé en mille éclats de voix. Seul parfois je soupire. Je me dis à quoi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 게아리 불렀습니다. 뽀빼 드 씽, 뽀빼 드 송. 꿈꾸는 샹송 인형이란 곡이었습니다. 세스 갱스브르가 써준 곡이었고요. 자, 이렇게 갱스브르는 프랑스 게아리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유명 가수들은 거의 모두에게 곡을 써줬다는데요. 아마 그의 곡을 받지 않았던 가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딸 샬롯 갱스브루를 비롯해서 아내였던 제인 버킨, 또 브리짓 바르도, 카트린 드누브, 안나 카리나, 이사벨 하자니 이들 모두가 그의 곡을 받아서 레코드 칩을 했었죠. 그 요즘 가수죠. 바네사 파라디. 이 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네사 파라디의 최초의 밀리언셀러 곡인 땅땅이라는 노래가 바로 세르지 갱스브루의 작품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재밌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가증스러운 짓 같은데 갱스브루가 이렇게 곡을 줬던 여자 스타들 모두와 예외 없이 연문을 뿌렸답니다. 특히 브리짓 바르도와 제인 버킨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삼각관계까지 일으켰는데요. 당시 대단한 화제였다고 해요. 또 우리로서 믿지 못할 일화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휘트니 휴스턴이 첫 앨범을 발표하고 막 스타가 됐을 무렵입니다. 파리 공연을 앞둔 휘트니 휴스턴이 TV에서 생방송으로 세르지 갱스브루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워물고 있던 갱스브루가 휘트니 휴스턴에게 느닷없이 이런 제의를 했어요. 빨리 방송을 마치고 나와 함께 호텔로 갑시다. 참, 생방송 중이니까 그 휘트니 휴스턴은 아주 당황을 했는데요. 의외로 이것을 시청한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은 좋았다고 합니다. 역시 갱스브루답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참 프랑스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 세르주 갱스브루를 너무나 아끼는 건지 잘 그 분간이 안 가는데요. 글쎄요, 우리 같으면 뭐 대형 방송 사고에 해당됐었겠죠. 자, 갱스브루의 곡을 또 한 곡 들어보죠. 영화 보니 앤 클라이드, 그 워렌 비트와 페이 더너웨이가 주연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 영화를 갱스브루가 보고서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 앤 클라이드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 곡을 당시 애인이었던 브리짓 바르도와 함께 듀엣으로 불러줍니다. 들어보시죠. Vous avez lu l'histoire de Jesse James? Comment a-t-il vécu? Comment il est mort? Ça vous a plu, hein? Vous en demandez encore? Eh bien, écoutez l'histoire de Bonnie and Clyde. Alors voilà, Clyde a une petite amie. Elle est belle et son prénom c'est... Bonnie. À eux deux, ils forment le gang Barrow. Leur nom, Bonnie Parker et Clyde Barrow. Bonnie and Clyde. Bonnie and Clyde. Moi, lorsque j'ai connu Clyde autrefois, c'était un gars loyal, honnête et droit. Il faut croire que c'est la société qui m'a définitivement abîmé. Bonnie and Clyde. Bonnie and Clyde. Qu'est-ce qu'on n'a pas écrit sur elle et moi? On prétend que nous tuons de sang-froid. C'est pas drôle, mais on est bien obligé de faire taire celui qui se met à gueuler. Bonnie and Clyde. Bonnie and Clyde. Chaque fois qu'un policeman se fait buter, qu'un garage ou qu'une banque se fait braquer, pour la police, ça ne fait pas de mystère. Dessinger, Clyde Barrow, Bernie Parker, Bernie and Clyde, Bernie and Clyde. Maintenant, chaque fois qu'on essaie de se ranger, de s'installer tranquille dans un meublé, dans les trois jours, voilà le tac, tac, tac. Des mitraillettes qui reviennent à l'attaque. Bonnie and Clyde. Bonnie and Clyde. Un de ces quatre, nous tomberons ensemble. Moi, je m'en fous, c'est pour Bonnie que je tremble. Quelle importance qu'il me fasse la peau. Moi, Bonnie, je tremble pour Clyde Barrow. Bonnie and Clyde. Bonnie and Clyde. De toute façon, il ne pouvait plus s'en sortir. La seule solution, c'était mourir. Mais plus d'un les a suivis en enfer. Quand sont morts Barrow et Bonnie Parker, Bonnie and Clyde, Bonnie and Clyde. 영화를 감명 깊게 보긴 본 모양인데 보니 앤 클라이드, 세주 갱스브루와 브리짓 바르도의 듀엣곡이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발간된 자서전을 보니까요. 이 브리짓 바르도는 자신의 일생의 연인으로서 세주 갱스브루를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그 한때 연적이었던 제인 버킨과도 지금은 사이가 좋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브리짓 바르도는 동물보호 캠페인에 아주 열성적입니다. 요즘엔 우리나라 멍멍탕 문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얼마 전에는 국내 TV에 브리짓 바르도가 나와서 우리에게 막 화를 내던데요. 자, 이 바르도와 갱스브루 콤비, 이 재미있는 콤비는 1967년에 Je t'aime moi non plus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화제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Je t'aime moi non plus, 샹송이 단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영국의 멜로디 메이커 차트에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사가 너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영국의 점잖은 방송국 BBC만은 이 노래를 금지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금지곡이고요. 세르주 갱스브루는 나중에 이 곡을 아내 제인 버킨과 다시 불렀었는데요. 그 마치 영화 레드핫에서처럼요.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음악광들이 필수적으로 모아야 하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음반이 돼버렸어요. 그 왜 금지시키면 더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르주 갱스브루는 심지어는 1976년에 이 노래를 영화로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영국에서는 또다시 이변이 일어납니다. 영화 덕분에 67년도의 히트곡이 76년에 다시 차트에 등장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은 참 팝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보기 드문 일인데요. 여하튼 이 영화는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지만 갱스브루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었고요. 일본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1983년에 세주 갱스브루는 자신이 직접 영화를 연출했다가 실패를 맛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1986년에 또 한 편의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주제가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바로 딸인 샬롯 갱스브루가 주연한 샬롯 포에버 이 영화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딸이 배우가 되는 것에 굉장히 반대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딸 샬롯의 끈질긴 설득에 승낙을 하고 결국은 용인을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주제가까지 부녀가 같이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Charlotte Forever의 같은 제목의 주제가입니다. malade. Petit papa rêveur. Charlotte. À jamais dans mon cœur. Charlotte. Recherche d'un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라 그야말로 딸에게 바치는 노래네요. 샬롯 포레버, 딸의 이름을 가지고 노래 제목까지 삼았습니다. 세르주 갱스브루와 샬롯 갱스브루, 그러니까 같은 제목의 영화 샬롯 포레버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갱스브루는요, 뭐라고 할까요? 그 영화사에 있어서 누벨바그의 해당되는 인물이라고나 할까요? 프랑스 영화가 60년대 초에 누벨바그로 변혁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샹송은 60년대 말에 갱스브루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멜로디나 가사 중심이었던 샹송을 리듬 중심으로 변화시켰는데요. 사실 에디트 피아프나 이브 몽땅, 줄리엣 그레코라는 3대 거물 때문에 이 세르주 갱스브루 이전에는 누가 나올 틈이 없었죠. 하지만 세계적으로 음악의 흐름은 비틀즈의 등장과 함께 뭐 비트족이니 예예족이니 하면서 리듬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시대가 갱스브루를 원했던 셈이지요. 하지만 갱스브루 역시 샹송의 세계시장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에디트 피아프 시절과 달라지기는 달라졌지만 그래도 너무 샹송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프랑스 영화랑 샹송을 좋아하시는 팬들이라면 이 세르주 갱스브루를 잊지 못하실 겁니다. 지난 20년간 그가 프랑스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은 사실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는 한 40여 편의 영화에서 음악을 담당했었는데요. 그 중에는 마담 클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악은 그가 작곡했고 노래는 아내인 제인 버킨이 불렀는데요. 오늘 세르주 갱스브루의 이야기 마지막 곡으로 이 곡 띄워드릴게요. 우리나라 제목은 클로드 부인이었죠. 마담 클로드 중에서 제인 버킨이 부릅니다.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like yesterday, alone again, for every day seemed the same sad way to pass the day. The sun went down without me, suddenly someone else has touched my shadow. He said, hello. Yesterday, yesterday, like any day, alone again, for every day seemed the same sad way, he tried to say. What did you do without me? Why are you crying alone on your shadow? He said, I know. Yesterday, yesterday, like any day, alone again, for every day same sad way to pass the day. The sun went down without you, folding me in his arms, I've become his shadow. He said, let's go.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계셨는데 방문을 열면 할머니께서 아직 계신 것만 같습니다. 창문을 여니 향긋한 아카시아 꽃내음이 유난히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녁 노래집니다. 어렸을 적 시골 살 때 이맘때쯤 연기가 마을 골목길을 덮을 때 보던 그런 저녁놀 같기만 하네요. 염을하기 전 할머니 얼굴을 보니 눈물이 너무 났었습니다. 유난히도 깨끗하게 보였던 노란 얼굴. 주름살은 있었지만 평안하게 보였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동생 호영이와 잘 들으셨습니까? 흐르는 강물처럼의 테마. 전주 덕진구 호성동의 이영호 씨께 되어드렸습니다. 부산 친구 개그밀동에서 윤은주 학생도 며칠 전에 옆반 친구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꼭 이 곡 그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죠. 편히 쉬라고요. 하이틀의 차재훈 씨도 잘 들으셨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영화 게러웨이 중에서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리차드 막스의 노래입니다. 대전 가수원동에서 양혜직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Now and Forever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곡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Sanity hangs by a thread. I lose my way, but still you seem to understand. Now and forever, I will be your man. Just hold you, too caught up in me to see. I'm holding a fortune that heaven has given to me. I'll try to show. Forever, I will.